권순이 청년주황 상이면에 검은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1번조선인 축하단이 만경대를 방문해 했습니다. 축하단은 또한 김정숙 평양제사공장, 과학기술전당, 평양중등학원, 평양초등학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